수리아에서의 시정운동 46돌세 즈마요 땀맘 술레이만 주조 수리아 아랍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소문들이 14일 만수대 창작사를 참관했습니다. 선임들은 먼저 만수대 창작사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친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